자기야, 진짜 나 바로 앞에 있는데 땀남자 그렇게 보고 있으면 어떡해? 됐어, 이제 말도 안할 거야. 진짜 삐졌다. 집에 갈래. 집에 갈 거야.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남자친구 바로 앞에 있는데 다른 남자 막 쳐다보고. 그럼 안 되지. 풀어주려고 해도 소용없거든. 이미 늦었거든. 진짜 너무해. 됐어, 집에 갈 거야. 자기 집에. 불안해서 집에서만 데이트해야 되겠다. 따라와. 집에 가자. 자꾸 여기 있으니까. 자기 다른 남자 보고 다른 남자가 자기 보는 거 싫어. 아주 집에만 놔둬야 되겠어. 그리고 부탁 하나 있어. 내 앞에서 다른 남자 얘기하지 않기. 나도 다른 여자 얘기 안 할게. 우리 질투유발하지 말자. 그런 모습이 가끔 재밌고 귀여울 수 있지만, 정말 그러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. 그러니까 우리 질투유발 이런 거 하지 말자. 그냥 사랑하자. 오늘은 자기 집. 이제는 여기서 오늘 하루 종일 데이트할 거야. 그리고 다른 남자 봤으니까 나 오늘 삐졌어. 어떻게 풀어줄 거야? 뽀뽀로는 풀리지도 않거든. 오늘 진짜로 많이 삐졌거든. 진짜로. 내가 삐지면 어떻게 하라고 알려준 것 같은데. 나는 힌트 줬다, 분명히. 그러니까 알고 있다면 풀어주겠지. 잘 알고 있네. 이렇게 표현 많이 해줘. 나도 표현 많이 할게. 그러면 나도 한다. 혹시 좀 벗기고 싶네. 왜냐면 어떤 옷을 입어도 우리 자기 하얀 속살이 제일 예뻐.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, 우리 자기가 너무 예뻐서 벌써부터 흥분돼. 오늘은 천천히 적당히. 아. 다른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. 내가 아직은 자기를 못 붙잡지만 그냥 바라기만 하는 것 같아. 그래,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. 보지 않아도 행복할 만큼 더 멋있어질게. 내가 자기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?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자기랑 집에서 영화도 보고 요리도 하고 같이 샤워도 하고 같이 노래도 듣고 같이 책도 보고 같이 패션쇼도 하고 코디도 해주고 서핑도 같이 하고 자기랑 하고 싶은 게 오늘 너무 많아. 있어줘서 너무 항상 행복하자. 우리 자기 없어도 자기 생각만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기만 할 정도로. 그래서 지투유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 거야. 지투유발 하면 자기랑 없을 때 불안한 생각할 수 있으니까. 없어도 자기 생각할 때 하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어. 물론 나도 그렇게 신뢰와 믿음을 줄게. 항상 홍보도 많이 하고 표현도 많이 하고 불안하지 않고